하나님의 말씀, 욥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넌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37장으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벌써 끝났고 진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제4의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긴 대목도 오늘 37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기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그토록 욥과 세 친구가 갈등하고 갈망하고 또 욥 자신에게는 뭐 오죽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으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8장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7장에 보면은 36장 22절에서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3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면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엘리후는 이제 시작을 해요. 37장에서 하는 전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어떤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뭐 당신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은 뭐 징계를 받는 거야. 또는 당신은 하나님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몰라서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몰라서 찾아가는데 점쟁이도 모르면 안 찾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쪽집게라는 말을 하잖아요. 과외 선생도 쪽집게가 있고 학원 선생도 있는데 이 점쟁이도 쪽집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집어내는데 그 집어낸 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상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쪽집게 뭔가 짚어주기를 원하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 여기 엘리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나이는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엘리바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이 세 친구뿐 아니라 또 욥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자기가 옛날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잠잠했고 자기가 말하면은 다 좋아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아니 이 엘리후도 그렇고요. 근데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뿐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욥과 같이 깊은 도대체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인내심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답답함이 깊어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답답함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결코 그 과정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고통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 자신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의 틀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기도 했고 욥에게 왜 이렇게 너 불평하느냐고 네가 불평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무고하게 치신다고 생각하고 너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느냐 너 잘못했다. 욥이 원인을 알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것은 마치 네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식의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욥에게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봤을 때 그것은 좀 부당하게 욥을 비난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이 세 사람 친구들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하는 뭐 폭풍우 가운데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자연현상들을 보면서도 도대체 천둥이 왜 치는 거야? 비가 도대체 왜 내리는 거야? 어떤 때는 소나기가 내리고 어떤 때는 이슬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구름이 오다가도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때는 맑은 날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법칙에 있어서 딱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자연만물 가운데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의 전체가 하물며 인간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어지럽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인과응보 죄를 지면은 그 보응을 받게 되는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런 법칙 속에 그냥 모든 걸 다 가두어두고 요만큼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그만큼 뒤집어 써야 되고 이 벌을 받아야 되고 큰 잘못을 하면 큰 벌을 받아야 되고 그냥 이 세상은 전부 그런 법칙 속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이신가. 그런 회의들 이런 데 대해서 엘리후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시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이 세계 위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는 얘기가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위해서, 토지가 비를 맞아야지 농산물을 내니까 토지를 위해서 또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심판을 하신 때도 있었다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신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어떤 슬픈 일, 어떤 어려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당신의 가정에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군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욥, 너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불가지론이나 그냥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폭풍우가 다 가라앉았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하늘에 별빛이 보이는 것을 그는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가시고 어떤 때는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가 막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길 텐데 무서울 텐데 그것이 다 가라앉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에 광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그리고 저녁이 돼도 너무 맑아서 별빛들이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두려운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측량할 수 없는, 5절에서 얘기한 거죠.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그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면서 마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경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의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국에 온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 저는 믿었는데. 그러니까 더 훌륭하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제 저 시골 인도네시아 촌에 가야 이게 예수를 좀 잘 믿게 된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야 하나님께서 참 기기묘묘하게, 그냥 기묘하게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참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앞이 안 보여도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앞이 안 보일 때가 숱하게 많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내가 앞이 안 보일 때가 간혹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기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모르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어떤 때는 막 넘어질 때 위태해 보이는데, 욥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것을. 인내. 욥도 27장 27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27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28장 28절이에요. 27장 27절이 아니고 28장 28절.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정말 놀라운 말인데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고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잠언을 읽고 읽기 때문에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죠. 그냥 그 말은 잠언의 솔로몬이 한 말이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욥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얼마나 깊은 고통과 한숨과 신음 속에서 난 모르겠다. 아무리 똑똑하다는 새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할 것은 그분 앞에 경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욥과 새 친구가 접근했던 것은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이들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뭔가 하면 왜는 뭐예요?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나? 찾아봐도 없어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를 데리고 가는 자리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라는 관점이에요. 욥과 새 친구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했길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길래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을 다루실 때에도 바로 그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억울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인생을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당했던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과 은혜와 보상, 그 보상이 나중에 뭐 더블로 다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정이, 과거에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정을 얻었어요. 옛날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보상을 그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신학 지식도 아니고 과학 지식도 아니고 철학 지식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에 지식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를 배우시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마지막에 말하듯이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있으니 내 지혜를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함부로 되지 말라는 얘기겠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얼만큼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고 알게 하신 게 있고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게 있다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한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엘리후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기의 처음 대목을 기억하시죠?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어요. 자랑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놈 자식들이 잘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놈 자기가 부유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놈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격동하고 욥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과연 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욥이 가지는 최고의 보상은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이 바라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전능자, 초월하여 계셔서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축복. 그것을 욥은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더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